I just know why. 'Cause it's a fake love, fake love.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